긴 굳이 보진 않지 눈치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세대 원하던 대로 고백지 눈물에든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ecks 궁금하면 never fact check 눈 높이 꼭대기 물 만나 물고기 좀 좋게 난 toxic you hoke I'm toxic 두 번 생각해 하는 난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